새벽 이슬에 몸을 맡겨 하얀 미소로 다가와 저 뒷판에 홀로 고독의 침묵을 익혀 불어오는 바람에 사랑을 조용히 속삭이는 저 들꽃처럼 드러내지도 꾸미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감사하는 부유함을 시기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적막함에 의연히 일어서는 가난함을 길손에 발길을 멈추어 진하고 고운 님의 빛을 바라니 저 들의 들꽃처럼 저 들의 들꽃처럼 타협하지도 동조하지도 않는 오로지 당신 불심에 응답하는 겸허함 비난하지도 탓하지도 않고 깨어지지 않는 불신의 담을 어른 사랑을 내게 내려 주소서 지도 꾸미지도 않고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감사하는 부유함 시기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적막함에 의연히 일어서는